노래 웃음이 돋나 경사란데 우리 동네 경사가 났네 앞집 총각 처리와 옆집 저녁 꼭지가 암탉 장탉 묶어놓고 꽃꽂이를 울린다네 연지본지 분단장에 너무 예쁜 꼭지 저녁 사모반대 갈아입고 의젓하다 저리 총각 마당에는 구경꾼들 양가 친척 다 모이고 우리 동네 경사났네 경사가 났네 잔치국수 돌아가고 막걸리도 넘쳐나네 에헤라 경사로다 에헤라 경사로다 경사란데 우리 동네 경사가 났네 앞집 총각 처리와 옆집 저녁 꼭지가 암탉 장탉 묶어놓고 꽃도제배 울린다네 연지곤지 분단장에 너무 예쁜 꼭지 저녁 저리 충당 마당에는 구경꾼들 양난친척 다 모이고 우리 동네 경사 났네 경사가 났네 잔치국수 돌아가고 막걸리도 넘쳐나네 에헤라 경사로다 에헤라 경사